조선의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과 지하 전동차를 반영한 개별 우표 두 종을 내놓았습니다. 우표들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일언돌출 맞으며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의 전경과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이 만든 지하 전동차가 반영돼 있습니다.